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강조하였던가 하면 이 히브리서는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 환란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란 인내하는 믿음이고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와 함께 핍박과 환란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 권면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증거로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실상과 증거를 confidence, 그 다음에 assura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라는 것들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또 보이지 않아도 실재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헬라어로는 이 원어로 보면 아래서 받쳐주다라는 뜻으로 근거 또 기초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 확신,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또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서 곧 비가 내리려고 하는 이 저기압의 날씨로 바뀌게 될 때쯤에 되면 그 영향으로 뼈가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팔에 이제 뼈가 시리게 되면 곧 비가 내릴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뼈가 시린 게 저의 예언의 근거예요. 경험상 그때마다 꼭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뼈가 시리다고 느낄 때마다 꼭 비가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저의 경험과 또 느끼는 고통을 근거로 한 이 예언은 틀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그냥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그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상, 그 증거,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 제가 이 자신감, 이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아니면 변하게 되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것들, 이 세상의 지식과 물질들은 모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서 투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사오면 많이 팔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내 노력과 내 물질, 내 시간을 투자한 것을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확신, 근거를 가르지만 우리는 때로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 변하는 것들, 그것들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면 반드시 그 믿음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림 없는 것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1절 말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주면서 특별히 부연 설명할 때 영어로는 which is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연 설명할 때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11장 말씀에 관한 것은 10장 말씀에 이어지면서 부연 설명으로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어제 말씀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잠시 후면 다시 오시리가 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이해한다. 너희들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건 믿음이 지키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안다. 그런데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라. 절대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 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은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다. 믿음의 길은 전진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후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있는 확신, 이 실상, 증거,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앞으로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 내가 확신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도 될 만큼 신뢰할 만한 trustworthy한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그 선배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었을 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말씀해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아도 보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강해에서 이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갑판 위에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갑판 위에 두 선원이 있었습니다. 배 위에. 한 사람은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앞에 증기선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증기선을 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란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쓰고 보면 보일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천국의 존재, 영의 역사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망원경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절부터 3절이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정의했단가 하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4절에는 이 아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함께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성경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기 자신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말씀해 보면 아벨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어린 양의 피 흘림에 의지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제사, 예배를 드렸던 자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은 5절,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본문은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 유일한 이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하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 있었고 그분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또 유혹과 그런 위협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 핍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가? 어찌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인가? 라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당해도 유혹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인내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시다. 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1.7절에 노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그는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경외함으로.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이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즉 노아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니까 무드셀라는 이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 아버지 에녹은 이미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신의 지금 이 노아도 자신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노아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성경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의 죽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앞에 의롭게 행하며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홍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의심 없이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이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대로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그와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으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믿음의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고 또 노아는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행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반드시 선한 행위로 삶의 열매를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며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